몰라서 그렇게 못한다. 한시도 떨어져 잊어본 적이 없는데 저 멀리 수평선 끝에 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나 꽃으로 여기까지 바람에 다시 또 거칠어진 수면의 눈동을 깨워 어둠 속에 끼고 바다 위에 등달 TV 같은 그곳 밖을 봄내와 어둠 속에 끼고 바다 위에 등달 TV 같은 그곳 밖을 봄내와 시작은 하는 건지 현실과는 동떨어진 꿈과 이상 속을 헤매고 있나 신화 속에 살 것만 같은 oh 나의 신화 시간을 헤치고 널 찾아가 영원한 것들은 믿어본 적이 없는데 그토록 간절하게 나 바래왔던 널 닿게 된다면 나를 꽃으로 여기까지 바람에 다시 또 거칠어진 수면의 눈동을 깨워 어둠 속에 끼고 바다 위에 등달 TV 같은 그곳 나를 봄 랩을 어둠 속에 끼고 바다 위에 등달 TV 같은 그곳 나를 봄 랩을 폭풍이 몰아치는 아찔한 순간에도 해머를 꼬리지 마 항해를 멈추지 마 이 정도의 겁을 먹고 물러날 줄 알았다면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 너를 감춰놓은 바다의 장난은 기꺼이 내가 맞서준다 거칠어진 수면의 연동을 깨워 거칠어진 수면의